2. 종교에는 신부 종교와 천사장 종교가 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짓기 전에 천사를 지었기 때문에 오늘날 종교라는 것은 뭐냐 하면 천사 세계권을 지상에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 세계입니다. 그 종교 세계권 내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아담을 만들어내는 노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종교 중에서 세계적 중심은 뭐냐? 그것은 유대교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대교는 무엇을 하는 종교냐? 신랑을 소개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메시아 사상이요 구주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게 될 때까지는 그 전통적 사상을 누가 이어받았느냐 하면 천사장 입장에 있는 분들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해와가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풍조와 전통을 누가 가르쳐줘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전에 종인 천사장이 주인의 아들, 딸은 이렇게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아들, 딸들이 잘못 나가는 것을 제지하고 잘 나가게끔 선두에 서서 가르쳐줘야 할 것이 나이 많은 종의 책임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종교를 세웠습니다. 그 종교가 무엇이냐? 해와의 종교와 천사장의 종교를 세계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해와와 천사장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인류는 해와와 천사장의 종교를 가지고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복귀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천사장권의 종교입니다. 100개, 1000개가 있더라도 다 천사장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것을 크게 나누면 4대 종교입니다. 그 중심이 기독교인데 기독교의 주된 사상은 신부의 사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다른 존재는 신적 존재인 천사들입니다. 유일신과 다신에 대한 확실한 구분을 하려면 다종교는 신적인 존재, 천사들이 세운 것입니다. 이들 종교 중에 선한 천사들이 인간의 심령과 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있는데 이것들이 고등 종교이며 하나님은 이 선한 종교들을 통해 인류의 심전을 개간해 왔던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천사장 종교는 근본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말세에도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단지 외적인 수행 개념만을 중심으로 지도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가 되면 보자기를 둘러싸고 주인집에 시중 들러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명백한 전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던 사람들과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던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구약시대에는 원시적인 종교 형태를 갖고 나왔고 신약시대에는 시대적인 종교를 갖고 나왔습니다. 즉 말하자면 신약시대는 근대의 20세기 문명까지 연결되어 온 그러한 종교시대입니다. 통일교회는 무슨 종교냐? 통일교회는 원시적인 종교, 시대적인 종교보다 새로운 차원의 미래적인 종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